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종당단체 윤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해서 21일 제1번 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 제1번 조선문화기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제1번 조선유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담화들은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 첫아침의 신년사를 통하여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 종당 단체 윤합회의 호소문을 민족의 행동 강령으로 받아안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